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루하루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죽고 있는데 이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호흡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눈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함께 계시고 일터에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주님 손잡고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앞부분에서 핵심 주제인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전하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6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은 게을리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라 살지 않는 모든 형제를 멀리 하십시오.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굉장히 게으른 그리고 바울이 전하여 준 말을 따르지 않는 그런 불순종적인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는 조선시대와 같이 노예가 일을 하는 시대였습니다. 물론 노예가 아닌 사람도 일은 했지만 노동이라는 것 자체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천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과 멀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바울과 자신의 일행들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을 때 어떻게 지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한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스스로 돈을 벌어서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검소한 생활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지출조차도 아껴가면서 사역을 할 때 많이 굶주리고 헐벗고 고생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절제 없이 그냥 막 돈과 시간과 체력을 낭비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아무에게서도 공짜로 밥을 얻어먹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경제적으로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돈을 벌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보면 어떤 면에서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일하는 자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그 생활을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외부인도 아니고 한 교회를 섬기는 정말 자신들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준 너무나 귀한 그런 사람에게 밥 한 끼조차 얻어먹지 않았다? 왜 바울이 정말 이렇게까지 어떤 면에서 너무나 매정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절제했을까요? 9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요구할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우리를 본받게 하려고 스스로 모범을 보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이 모든 곳에서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기도 했지만 자신을 지원해주는 사람이나 교회가 있을 때에는 그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역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맺혀지는 열매와 상황도 달랐습니다. 온전히 헌신할 수 있을 때에는 더 많은 사람에게 당연히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겨우 세 번, 딱 세 번의 안식일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특별히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오히려 바울은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했을 때 사도들은 모든 일, 심지어 교회를 관리하는 일조차 다 내려놓고 오로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집중하였고, 그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질서와 평안 그리고 더 큰 부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려는 게으른 사람들이 있었고, 자기 일은 하지 않으면서 다른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른 교훈을 주기 위해 바울은 일부러 일을 했고 안식일에만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부흥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경고는 이번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도 여러분에게 명령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조차도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경고했을 정도로 굉장히 엄하게 경고한 것을 보면 아마도 굉장히 심각하게 게으른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바울이 심각하게 경고를 하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소식을 듣고 결국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일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가운데 일하기를 싫어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자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고 참견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말 성경이 좀 번역을 더욱더 매끄럽고 정확하게 잘 번역을 했습니다. 본인은 게을러서 일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일에서 열심히 섬기는데 와갖고 참견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라, 저것은 저렇게 해라, 자신은 도와주는 것도 전혀 없이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절 말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령하고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 자신의 양식을 먹도록 하십시오. 12절에서도 이 부분은 우리말 성경이 번역을 잘 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마치 바울 일행은 명령했고 예수님 안에서는 따로 권면만 한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는데 마치 예수님의 명령은 아니구나,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은 아니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원어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명령하고 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 권면도 하고 명령도 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권면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용히 일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스스로 양식을 먹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게으름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경고를 하시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에도 보면 게으름에 대한 경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고 망하게 되고 가시 울타리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시로 울타리를 만들어 놓은 길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까요? 얼마나 그 길이 더딜까요?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할 때에 믿음으로 걷는 자는, 의인은 마치 대로를 걷듯이 걸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세워나갈 때에도 게으르게 행하면서 정말 열심히 없이 나아가는 사람들은 가시밭길을 걷듯이 더디게 나아갈 수밖에 없고 열매도 많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나아가면 그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열매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로마서에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마도 이렇게 게으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은 매우 불편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살려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게으르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니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부지런함은 세상적인 부지런함은 아닙니다. 세상 일에 몰두하여서 열심인 사람도 문제이고 반대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바쁜 사람도 문제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지런함의 이유와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쁜 것, 정말 게으르지 말아야 될 것 맞지만 그 모든 바쁨과 최선을 다하는 삶 가운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4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섬겨도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열정적인 사람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나의 욕심을 가지고 일을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주님을 위한 영광이 아니고 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염병은 게으름은 전염병같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형제들이여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이 편지에서 한 우리의 말을 순종지 않거든 그를 지목해 그와 어울리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그들의 게으름은 다른 성도들을 낙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려고 잠도 줄이고 부지런히 열심히 준비해서 오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꾸 게으름을 피워서 그 일이 지체되고 자꾸 지장이 되고 늦어질 때에 저까지 힘이 빠지는 그런 경험들을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본받아서 다 같이 열심히 힘을 내서 섬겨야 되는데 계속 불순종하면서 게으름을 피우니까 반대로 열심인 사람들이 다 같이 시험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14절과 15절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지목해서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를 그로 인해서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열심으로 주님을 함께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형제들에게 권하듯이 친절하고 상냥하게 사랑으로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6절부터 18절은 이제 바울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언제나 어느 방식으로든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합니다. 이것이 모든 편지에 서명하는 표요, 내가 편지를 쓰는 방식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몇몇 성도들의 반복적인 불순종과 게으름이 데살로니가 교회 전체에 평화를 깨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게으름을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조한 것은 게으름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 전체의 주제, 다시 오실 주님과 굉장히 관련이 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깨어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점점 더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삶에서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주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긴박함 가운데 강력하게 게으른 자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을 권면해서 함께 이제는 손잡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들이 주님 안에서 한 신앙을 가지고 평화를 누리기를 바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통일하게 이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친필로 마무리를 하면서 당시 마치 바울이 편지를 쓴 것처럼 속여서 가짜 편지를 가지고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의 생활을 바라보면 참 바쁘고 여러 가지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고 또 도와드리고 싶고 하면서도 또 동시에 또 우리가 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도 듭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의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사랑도 열심으로 섬겨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눔으로써 모든 사람이 함께 힘을 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깨어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게으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하루하루 더 가까워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가고 점점 더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이제는 이 복음을 들고 바울과 같이 게으름을 내어버리고 우리의 편안한 삶을 내어버리고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새벽부터 우리가 씨를 뿌림으로써 기쁨으로 거두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오늘도 기도로 눈물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그들에게 정말 씨앗을 뿌림으로써 눈물로 기도로 말씀으로 씨앗을 뿌려서 기쁨으로 거두고 주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님을 늘 명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아무리 내가 섬긴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섬기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시험에 들지 않고 더 힘을 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 시작할 텐데 특별히 주님 주신 말씀대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도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하고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추수할 일꾼들을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시간에 이 두 가지 기도하고 또 각자 개인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